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와 같이 되기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어떤 고행이나 완전체인 어떤 자아가 스스로 자기를 깨치고 스스로 빛을 얻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어느 날 각을 이루어서 스스로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입니다. 씨앗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고 씨앗은 창조되었고 주어진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어가는 것,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빠져있는 가장 큰 오류, 가장 큰 허위는 뭐냐면 그가 스스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되면 아, 내가 안 그런데 잘못됐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 안 그런데, 우리 DNA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정직했는데, 나는 성실했는데, 나는 그맘때 저런 거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굳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이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허위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회복해야지. 제자리로 돌아올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회복이란 우리가 온전하게 될 목적을 아는 이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는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렸더니가 나갔지만 그 빈집을 보고 그리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만이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만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을 허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런 오류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유,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그냥 하고 지나가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믿고 믿습니다 했거나 믿고 믿습니다 했거나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발현되는 것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얘기하니까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저 사람이 기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까? 기도할까? 그러면 나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건가? 기도는 하는가? 기도는 뭔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 다 마음속의 생각인 것뿐이야.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약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전문가들이 검토해가지고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전에 독일 비타민 또 외국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쭉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도 한번 쭉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어디 리포트가 그냥 있어서 한번 봤어요. 비타민 류계, 비타민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비타민 산업 세계에서 최강인 독일의 비타민제들의 효능도 또 분석해서 쭉 났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분석해 보면 역시 효능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는 물음표 딱딱 찍어놨어요. 그건 내가 모른다. 그걸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난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믿음? 형제 사랑? 플라시보? 오케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종종 예배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를 보거든요. 우리 유초등부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여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더러운 거죠? 토요일 날 김밥 먹다 남은 게 주일이 분명히 지났고 그 다음에 몇 팀이 있었고요. 월요일, 화요일 지났는데 유초등부실 책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팀이 거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다 했을 텐데 그 김밥은 이미 쉬어버렸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걸 왜 아무도 못 봤을까? 저는 그게 신기해요. 봤겠죠. 근데 왜 거기 있을까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요. 그럼 그 집은 누구 집인데요? 글쎄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지나간 곳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자리 뭐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알죠. 근데 왜 그러고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그렇게 그냥 살았기 때문이죠. 그럼 그건 뭘까요? 이 현상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예? 플라시보 효과 그리고 때로는 허구.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거. 100번, 1000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얘기했지만 검증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돈 빌려주세요. 예. 한 1000유로만 융통해 주세요. 그랬으면 그래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그날 한 시간 후에 카톡 들어갑니다. 제 구좌 알려드릴게요. 또 한 시간 후에 또 들어갑니다. 혹시 보내셨나요? 죄송한데요. 제가. 제가요. 지금 이동 중인데 어카운트가 정확하지 않네요. 내일까지 하면 그러면 확인은 언제 될까요? 한 3일 후에? 또 3일 후에 연락하죠. 죄송한데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은 확인 안 들어갑니다. 확인 안 들어가요. 기도하셨어요? 속으로는 우리가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장로님은 조금 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집사님은 그보다 좀 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다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은 그런 거구나라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예. 물건 생산이나 판매가 걸리는 직장의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너무 꼼꼼하고 철저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녀들과의 약속에서는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시간 있어? 아빠가 좀 바쁘네. 그리고 나중에 그 바쁜 시간을 다 뒤져보면 뭐가 나올까요? 쓸데없는 인터넷 검색, 그리고 여가시간, 유흥, 취미, 스포츠, 그리고 쓸데없는 판타지. 그러지만 아빠가 요즘 굉장히 회사에서도 힘들고 힘들어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미안해.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충 그런 줄 알죠. 자기에게 탐닉하고 자기를 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관심 속에는 진짜가 없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허구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허구가 아닌 거 하나 있습니다. 허구가 아닌 거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자녀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공부에 취미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겉돌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면 그건 진짜예요. 허구라고요? 그러다가 돌아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늘 환난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질병 가짜였나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에 태권도 사범하던 형제가 머리를 아주 그냥 바람에 파이터같이 하고 다니고요. 가죽 잠바에 청바지에 얼마나 날렵한지 태권도 시범을 보면요. 이 성판대기를 이게 두 명씩 들고 우류 아래로 해가지고 세 명이 서 있으면요. 나가지고 여섯 번을 쳐요. 이강인 장로님 그런 거 가능하죠? 예. 예. 전성기 때.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폐암 선고를 나오면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대요. 이거 마지막 담배구나.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가정이 깨졌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허구였나요? 아니요. 현실이었습니다. 생각했나요? 못했죠. 설마 이렇게 참혹한 일이 한순간에 갑자기 오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꿈이면 좋겠다. 허구면 좋겠다. 뭐처럼요? 예, 가정에서 늘 말하듯이 미래에 대해서 늘 말하듯이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말하듯이 그렇게 허구였으면 좋겠다. 예?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응답할 거예요. 기도할게요. 믿음으로 나가야죠 라고 말하는 그런 듯이 아니면 그냥 비타민 오메가3 뭐든지 좋은 거 하나 먹듯이 그냥 플라시보면 좋겠다. 뭐 플라시보의 반대가 뭐죠? 예. 예. 플라시보의 반대 오시보? 예. 뭐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죠? 그냥 가짜로 나쁜 거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늘날 보면 꿈이야. 악몽이지만 벼랑에서 떨어졌지만 알몸으로 도망갔지만 깨보니까 꿈이야. 어우 다행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날 갑자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룬다 말하지만 지옥의 실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도 허구처럼 생각해요. 악을 허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옥과 악이 실제라는 것. 고통이 실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골짜기로 안내하세요. 파멸과 파국의 골짜기로 안내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말씀 공부하다가 이게 허구 같으면 나가보라고요. 네? 유혈이 낭자한 세상 속으로 나가보라고요. 이게 허구 같으면, 이게 그냥 모여서 좋은 소리들만 하는 그거 같으면, 이 진리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허구 같으면 어둠 속으로 나가보라고요. 핏발선 눈을 가지고 있는 흡혈귀 같은 세상 속에 존경도 사랑도 그리고 명예도 멋도 없는 세상 속으로 나가보라고요. 우리 그곳에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 의식과 자각을 가지고 나가보라고요. 그곳에서 그냥 막 굴리면서 한번 우리가 살아본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설 자리는 없고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현실로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안에 판타지, 우리 안에 허영, 우리 안에 죄가 실제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안에 허영이 분명히 언젠가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죄의 판타지가 어느 날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것입니다. 허구와 실제의 싸움이에요. 죄는 믿음을 허구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내가 저걸 차지하고 싶고 내가 저기 가고 싶은 것은 실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허구예요. 그렇게 대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예배 갈까? 뭐 하루 빠져서 뭐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라고 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나 구체적인 것들은요. 내가 마음속에서 욕구하는 것들은 그거 세일 끝나기 전에 사야 될 텐데 그건 실제예요. 언제 가지? 어떻게 가지? 무슨 돈으로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모든 것은 다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허구와 실제의 싸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악한 대적 마귀와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것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지 않고 사는 거요?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휙 물러가라 그러면 유혹도 시험도 다 물러가는 것 천만에요.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 있는 곳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있는 곳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비행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훈련하면서 알피니스트들이 그 절벽에 말이에요. 절벽에 이렇게 뭐 그것도 전문 용어가 있을 텐데 벼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꺾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이 핀을 받고 자위를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오늘은 여기서 자자 그리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는 하염없는 수백 미터 낭떠러지인데 거기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자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안전할까요? 뭐 안전하겠죠. 그거 걸어놓고 다 그러니까. 근데 100% 안전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하고 있지만 정말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하는 것일 뿐이죠.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해서 그게 하중을 지탱하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100% 안전한 것은 아니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이젠을 받고 눈길을 올라가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삐끗하면 그냥 죽음이다. 삐끗하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열고 그리고 뭐 세계의 봉우리들을 정복하고 등정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밝고 기쁘고 될 수 있으면 즐겁게, 될 수 있으면 낙관적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도한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는 게 좋으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옆으로 내려가면 낭떠러지고 벼랑이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강한 척, 똑똑한 척, 정보가 많은 척, 경험이 많은 척 하는 남자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5분만 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분명히 눈물을 터뜨릴 거라고 제가 장담했어요. 저하고 이거 내기할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얘기 말고요, 진짜 얘기. 회사 프레젠테이션 말고요. 진짜 내 얘기, 진짜 내 얘기. 내 안에 있는 얘기 한번 끄집어내서 5분만 얘기해 보세요. 눈물 터뜨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당신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언제 제 아내하고 한번 기도하려고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제 올해 결혼이 30년이에요. 10월 9일이면 30년입니다. 30년 세월 동안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성도들 앞에서 하듯이 할 순 없잖아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막막해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년 한참 지났는데 첫 마디 기도하려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이건 기도문은 아니에요. 기도문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리고 제가 그냥 울었어요. 제가 뭘 엄청나게 뭐를 잘못해서 지금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그 마음이 꽉 터져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인생이 쉬워요? 그렇게 만만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루틴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네?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없이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정표가 없이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요, 돕는 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맞아요. 이 극한의 이 애틀레틱 하는 운동선수들이 왜 전부 다 그렇게 종교적이냐. 예. 극한에 갈수록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프로스포츠 거의 챔피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뭐 거의 오차가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순간순간 코치하고 눈을 맞춥니다. 코치하고. 예? 저는 그런 것을 유심히 보는, 예, 감독하고 눈을 맞춰요. 왜냐하면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경험의 법칙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의 정말 백척간두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해가 썼으니까 오늘도 해가 뜰 거야. 제가 카톡 때문에 그걸 지우라고 그랬죠. 뭐 오늘도 해가 뜬다. 그런 거 하나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싸구려 비타민 같은 거 다 지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을 살게 하고 가정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미래에다가 여러분 벼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꽂은 핀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 이정표의 말씀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은 시간이 다 지났네요.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설계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도 역시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우리의 대적은 첫 번째는 세상이요, 두 번째는 육체요,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어느 분이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죄의 온상인 숙주로서의 세상의 문화 얘기를 했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길을 마치 허구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놓는 세상,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욕심입니다. 정욕의 온상, 허영과 탐심의 온상인 육체들, 그것이 마치 진짜이고 실상인 것처럼,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가짜인 것처럼 만드는 우리들의 육체, 그리고 이것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마귀입니다. 악의 실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체예요. 여러분, 지옥은 실체입니다. 그 악의 집합인 지옥은 실체입니다. 어두움이 실체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더 있지만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매뉴얼,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적인 죄와 악과 지옥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철학하지 마세요. 그거 다 종이장이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신앙 가지고 철학하지 마세요. 그냥 길을 찾듯이 길로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이나 옳은 길이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산에서는 낭떠러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올바른 정상을 향해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속이 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 요즘 밥상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적인 밥상. 들어가서 내게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를 해롭게 하고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나를 진짜로 살게 하거나. 그리고 6피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6피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통함이 이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여러분 어디서 보셨나요? 박물관에서 보셨죠? 갑옷들. 예? 박물관에 보니까 옛날 갑옷들 걸어놨죠. 거기 헤엄 있나요? 아니요. 전부 다 헤엄 없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잘 모셔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뭔지도 모르는. 구원의 체험, 감격,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투쟁들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드 내리고, 예? 챔피언, 권투 챔피언 앞에 턱 들이대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인생 경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실제로 따르고 있는 것은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우하지 않아요. 예, 그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쓰디쓴 패배의 경험들이 현실로 물밀듯이 밀려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날이 두렵습니다. 말씀이 없는 날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내 안에 없는 그날이 두렵고 그런 예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십시다. 경성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너의 말씀이 깨어있는지 우리의 말씀이 깨어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지 예배실이 쓰레기장처럼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실제로 나에게 이해관계가 걸린 커스터머 한 사람 앞에 서는 것만도 못하게 멋대로 나와서 그냥 앉아있어도 내 마음속에 졸음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어도 되는 그런 허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기를, 경성하기를, 각성하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기를.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대적들을 저항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 안에서 터를 더 넓히고 그들이 진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 안에 실제로 머무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신실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신실함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겸손함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